H. 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우,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 유명해졌던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의 여섯 번째 시간,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9월 30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거주하는 9살 권모양이 자택에서 칼에 찔려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1991년 9월 30일, 9살의 어린아이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성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발표된 범인은 권모양의 한 살 위인 오빠, 권모군이라고 발표하며 정규군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경찰이 어린 권군을 협박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는데요.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나간 사이 집을 보고 있던 남매 중 오빠가 가느다란 줄로 목이 졸린 상처와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목에 전기줄이 감긴 상태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범인이라는 이 사건. 그런데 오빠의 목에는 가느다란 줄로 목이 졸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동생과 다투다 화가 나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요. 권군은 부모에게 경찰관 아저씨들의 강요로 인해 잊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냈다고 밝히며 자백 사실을 번복했습니다. 여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오빠, 그리고 그 누명을 오빠에게 씌우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경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교는 당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기에 존재했던 줄임말이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권모양의 오빠인 권모군은 고작 국교 4학년생, 즉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허점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군과 숨진 동생인 권모양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아이의 번복된 진술과 권군의 얼굴에 난 상처, 일관성 없는 권군의 진술이 당시에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권군은 이러한 내용의 증거들을 모두 강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1992년 권군 측 변호인은 신기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권군을 협박과 해유로 허위 자백을 끌어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일부 승소 판결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범인을 가난한 맞벌이 가정이라는 점과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습 부진이라는 점으로 문제아 낙인을 찍어 동생을 잃은 아픔을 가지게 된 아이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권군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다른 각도에서의 수사를 허술하게 한 탓에 진범은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으며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편견은 한 아이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